세상엔 좋긴 정말 좋은데 별로 유명하지 않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그런 노래들이 많습니다. 외국에선 유명한데 우리나라에서만 안 알려진 경우도 있고요. 심지어는 그 나라에서 조차 안 유명한 노래도 있습니다.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소개를 해드리고, 이 방송을 제가 하는 이유는 어차피 듣는 분도 없겠지만 혹시 들어주시는 분이 계시다면 서로 안 유명하지만 좋은 노래의 정보들을 교환해 볼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. 좋은 음악을 새로 찾아내는 건 우리가 살면서 발견할 수 있는 보물 중에 하나죠. 제가 가지고 있는 보물들을 오픈하고 다른 분들로부터 보물을 받고 혹시 그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방송을 시작합니다. 물론 듣는 사람은 거의 없겠지만요. 사실 이게 자연스러운 음악 방송이라면 제가 음악을 소개하고 곧이어 음악도 들려드리고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당연히 저작권 때문에 음악을 삽입할 수가 없습니다. 저도 그게 아쉬운데요. 유튜브로 보시는 분은 그냥 화면 자체에 제가 그 화면 카드로 띄워놓으니까 그거 클릭하시기만 하면 소개해드리는 음악으로 바로 연결돼서 들으실 수가 있겠고요. 팟빵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제가 댓글에 제 유튜브 영상 링크를 달아 놓을 테니까 그걸 이제 주소를 복사 붙여넣기 해서 가서 들으시면 또 유튜브에 가서 추천 음악을 들으실 수 있게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. 사실 이안 유명하다는 게 기준이 좀 주관적이거든요. 예를 들어서 저는 안 유명하다라고 소개를 했는데 듣는 분 입장에선 뭐야 그 노래 유명한데? 그 가수 엄청 유명하잖아. 뭐 이러실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이 유명의 기준도 주관적이다.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. 오늘 소개할 음악은 락 음악인데요. 스털링이라는 밴드의 음악입니다. 이 밴드를 알게 된건 진짜 순수하게 우연히 유튜브 그냥 무작위로 돌아다니다가 듣게 된 건데요. 이 밴드의 정보를 인터넷상에서 검색해 보려고 해도 잘안 나와요. 이게 검색이 잘안 되는 경우가 뭐냐면 그 이름하고 똑같은 다른 뭐가 있는 경우. 그러면 이제 그 다른 뭐가 나오지 내가 찾으려고 하는 건 검색이 잘안 되거든요. 이 밴드의 경우가 그렇습니다. 그 스털링이라는 게 지명인데요. 영국 스코틀랜드에 있는 지역입니다. 인구 4만 5천 명의 소도시라고 하는데요. 아마 밴드 구성원들이 스코틀랜드의 이 도시 출신이지 않을까 추정됩니다. 지역명 자체를 그냥 밴드 이름으로 한 거니까, 우리로 치면 밴드 이름이 뭐 동작구, 안산, 뭐 이런 식인 건데요. 이 밴드가 낸 앨범 중에 2005년에 낸 노던 라이트라는 앨범이 있어요. 이 앨범 노래들을 들어봤는데, 노래들이 정말 진국입니다. 일단 추천드리고 싶은 곡은 Waiting for Gold Rally라는 곡입니다. 보컬 목소리 톤이 상당히 남자답고 중후한데요. 그런 목소리가 부드러운 선율에 락 발라드를 만났을 때 얼마나 감동적인 사운드가 나오는지 제대로 느껴볼 수 있는 곡입니다. 노던 라이트 앨범 자체가 버릴 곡이 별로 없어요. 정말 명반입니다. 그 중에서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곡 Waiting for Gold Rally 이 노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물론 아까 유명하다는 거랑 마찬가지로 이 노래가 좋다는 거 역시 제 주관인 거니까요. 뭐 들어보고 별로 안 좋네 이러실 수도 있어요. 각자 취향인 거고. 이 방송 듣는 분이 한 분도 없을 수도 있지만 혹시 한 분이라도 있으시다면 본인이 알고 있는 안 유명한데 좋은 음악 댓글 같은 걸로 서로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. 삶이 고통스러울 때 음악만큼 힘이 되는 게또 없죠. 유튜브가 아니고 팟빵에서 보신 분들은 댓글에 주소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.